부딪히며 반복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꿈속에 손바닥잡이들 푸른 빛을 찾아 날아 바람이 불어 날 안아주면 그곳으로 자백 너머에 나를 찾아서 그래 한 번 이 넓은 세상에 발을 벌린 다음 다 상상한 꿈 말하는 대로 눈을 감으며 그 따위 불어온 바람처럼 저 하늘 날아올라 불이 꺼진 거리 위 젖은 고개를 들고 별을 바라보았지 바람이 불어 날 안아주면 그곳으로 자면 너머에 나를 찾아서 그래 한 번 더 이 넓은 세상에 발을 벌린 다음 다 상상한 꿈 말하는 대로 눈을 감으며 지금